밤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 생각이 나 네 얼굴이 생각이 나 거울을 바라보니 정말 정말 못생겼네 못생겼어 널 갖기엔 못생겼어 평생 널 사랑할게